레디 액션 히스토리.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영화 하나와 함께 역사 여행을 하는 레디 액션 히스토리입니다. 역사, 누군가는 머리 아픈 과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삶 그 자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언젠가 역사의 한 조각이 될 지금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의 과거이기도 하지만 또 현재 진행 중인 역사, 영화로 알아봅시다. 레디 액션 히스토리 여덟 번째 이야기는 지슬과 함께합니다. 해안선 5km 밖인 중산간 지역의 모든 사람을 폭도로 간주하고 무조건 사살하라. 1948년 제주도 사람들은 흉흉한 소문을 듣고 3355 모여 피난길에 오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도 모른 채 산속으로 피신해 동굴에서 생활하죠. 눈 덮인 제주의 산은 험하고도 추웠습니다. 군인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제주도민을 무자비하게 사살합니다. 제주도민은 더 깊고 어두운 동굴로 피난의 여정을 떠납니다. 먹을 것이 없어 감자를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티는데요. 함께 산으로 도망치자는 아들에게 노모는 몸이 성치 않으니 자신을 두고 부인과 아이들을 챙기라며 소쿠리째 담아둔 감자를 내밉니다. 감자가 문제냐며 자리를 박차는 아들을 노모는 그저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어느새 군인들은 마을까지 올라옵니다. 군인은 마을 사람들을 비롯해 노모도 죽이는데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자식들 먹일 감자를 챙깁니다. 이미 다 타버린 집에서 어머니가 남겨놓은 감자를 발견한 아들은 눈물을 머금고 남은 사람들을 위해 감자를 챙겨 동굴로 돌아옵니다. 그날따라 사람들은 감자가 달고 맛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결국 동굴은 발각됐고 사람들은 비극을 맞이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1948년 12월 24일 서귀포시 정방폭포에서 총살돼 바다에 버려집니다. 영화 지슬의 배경인 제주 4.3 사건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김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제주 4.3 사건, 영화 지슬의 소재죠. 4.3 사건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돼야 영화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사람들의 역사의식이 높아지면서 과거에 비해 많은 분들이 4.3 사건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4.3 사건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부터 시작해 1954년 9월까지 공식적인 통계로만 최소 3만여 명의 사람들이 희생당한 사건입니다. 그 시작은 1947년 3월 1일 제주 관하 관덕정에서 3.1운동 28주년을 맞아 좌파 진영의 민전들이 가두 시위를 연 것부터입니다. 민중들은 3.1운동 정신을 계승해 통일국가를 주장했고 미군정에 대한 비판 논조도 덧붙이며 시위를 전개해 나갑니다. 네, 그렇군요. 제주도민은 통일국가, 친일파 차단을 요구하고 미군정에 대한 비판의 논조를 펼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제강점기 제주도는 핵심 군사기지였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군사화를 이유로 제주도민은 극심한 피해를 받아야만 했는데요. 이러한 사정은 해방이 되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남쪽에 주둔한 미군정의 정책은 일제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각종 생활고 등으로 불만이 심했던 제주도민에게 미군의 친일 경찰 임명 정책은 엄청난 반발을 사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주도민들은 통일국가 주장을 비롯해 친일파 처단 요구, 미군정 비판을 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시위가 왜 제주 4.3 사건의 원인이 되는 것인가요? 사실 시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무자비한 학살의 이유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시위가 이루어질 때 기마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게 되는데요. 진압 과정에서 어린아이가 말 발굽에 치이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기마 경찰은 이를 모른 채 하고 지나쳐 가려고 하자 시민들이 경찰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이를 공격 행위라고 간주한 경찰은 사람들에게 총을 쏘기 시작했고 이 일로 6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을 제주 4.3 사건의 원인이 되는 3.1 발포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경찰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저 치안 유지 목적의 행위일 뿐이라고만 말하는데요. 이에 민중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고 각종 파업, 시위가 일어납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이 시위를 찾아보니까 3월 10일 제주도청을 시작으로 민, 관, 할 것 없이 약 4만여 명의 자영업자, 공무원 등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를 30 민관 총파업이라고도 하고요. 맞습니다. 미군정은 제주도의 시위가 단순히 제주도 내 좌익 세력 남로당의 선동에 있다고만 판단하고 제주도를 레드 아일랜드로 규정하죠. 이후 육지에서 응원 경찰이라는 이름으로 경찰을 파견하게 되고 동시에 극우 청년단체인 서북청년단 단원을 제주도로 보냅니다. 그리고 1948년 4월 3일 전까지 제주도는 약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북청년단과 경찰에게 장악당하고 빨갱이 사냥을 한다는 명목하에 무수한 민중들이 고문, 폭행, 강탈을 당합니다. 빨갱이 사냥을 한다는 이유로 무고한 제주도민을 고문하고 폭행한다니. 제주도민의 반발은 없었나요?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남로당 제주지부 당원으로 구성된 무장대가 서북청년단을 비롯한 우익 단체를 습격합니다. 이 과정에서 4명의 경찰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죠. 미군정과 무장대의 협상이 시작됐지만 우익단체가 한 마을에 불을 질렀던 오라리 방화 사건으로 4.3 사건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무산됐습니다. 이후 미군정과 경찰은 제주도 도령을 공표하고 해상 교통 차단 및 해안 봉쇄 조치 등을 내립니다.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제주도를 반정부 지역으로 규정, 계엄령까지 선포하고 정치적 문제와 관련 없는 죄 없는 민중들까지 무장대를 도왔다는 이유로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민중들은 1954년까지 약 7년 7개월간 무자비하게 학살당하죠. 정치적으로 얽혀 셀 수 없이 많은 수의 제주도민들이 학살당했다니. 영화 지스를 보면서 임산부 아기 할 것 없이 어두운 동굴에서 숨어 지내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굴에서 다른 동굴로 이동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또 먹을 게 없어서 마을로 내려가다가 죽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라든지 노출 장면 하나하나가 사실적으로 담기잖아요. 영화가 정말 잔인한데 이게 우리나라의 실제 역사라는 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다인님 말에 공감이 많이 돼요. 당시 제주 북서부 중산간에 위치한 큰 널괴라는 동굴은 토벌을 피해온 인근 마을의 주민들 120여 명이 50일에서 60일 동안 숨어 지냈던 곳인데요. 캄캄한 동굴에서 그 긴 시간 동안 숨어있는 모습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힘듭니다. 네, 또 영화를 보는데 한글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 이유가 영화 지슬의 배우분들 대부분이 실제 제주도민입니다. 영화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주로 나오는데요. 제주도 방언이 많이 쓰여서 한국 영화지만 자막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욱 사실적으로 그려진 영화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영화가 흑백이라 담담하게 사실을 전하는 느낌이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 감자가 기억에 많이 남아요. 피난을 다니면서 감자를 먹고 또 노모가 아들을 위해 감자를 품은 채로 죽은 장면 등등 감자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영화의 제목인 지슬이 바로 감자의 제주도 방언입니다. 피난을 다니던 제주도민의 죽기 전 마지막 식사도 감자였죠. 감자는 단순한 재배 작물이 아니라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는 핵심 요소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비극을 다뤘지만 마을 사람들이 평범하고 소소한 대화들로 이루어진 영화 지슬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속을 깊게 보면 지금 말한 것보다 관련 사건이 훨씬 많은데요. 복잡해서, 제주도민이 아니라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제주 4.3 사건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역사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살펴본 영화 지슬 어떠셨나요? 안타깝고 슬픈 역사지만 가슴 한켠에 꼭 새겨둬야 하는 제주 4.3 사건. 가장 차가웠던 시절, 뜨거운 희망을 나눈 사람들. 오늘 저녁 영화 지슬을 보며 그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 주 수요일 오후 5시에도 레디, 액션, 히스토리와 함께해요. 지금까지 대본의 김수연, 기술의 박서영, 저는 역사 해설가 민다은이었습니다.